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좋은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랑의 뜰한 뜰한지기 백두현입니다. 더도 이렇게 더울 수 있나 싶을 정도 더위가 며칠 계속 이어지다 보니 요즘 각 집마다 또 가정마다 환영받는 것이 바로 이 에어컨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리 더운 날씨라도 에어컨을 몇 분간 틀어놓고 나면 저 바깥 세계와는 완전히 단절된 새로운 세상에 온 것처럼 시원함과 쾌적함을 경험할 수 있죠. 그런데 요즘 들어서 에어컨 설치 기사님들이 사고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더운 날씨에 에어컨 설치나 수리 의뢰가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하루에 정해진 양을 모두 소화해내야 하다 보니까 땀범벅이 돼서 또 녹초가 된 기사님들이 높은 곳에서 작업을 하다가 사고를 당하는 겁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인데요.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평안함과 안정감은 누군가 단 한 명일지라도 열심히 땀을 흘려서 이루어진 그런 안정감과 평안함이 아닌가 싶습니다. 빌립보서 2장 30절 말씀인데요.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라. 하나님 앞에서 감사의 기도로 나를 위해 수고하는 그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또 시원한 물 한 잔으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채워간다면 정말 행복이 무엇인지 제대로 느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감사의 기도와 시원한 물 한 잔 우리 모두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라면서 사랑의 뜰한 시작합니다. 오프닝 함께 나누기 원하시는 분은요 샵 1069 한 통화당 단문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죠. 오프닝이라고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카카오톡은 저희 극동방송과 함께 플러스 친구 맺으신 다음에 들어오셔서 극동방송의 하단에 보면 몇 가지 단추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오늘의 말씀과 오프닝 클릭하시고 오프닝 받아가실 수 있고요. 또한 주변 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정말 오늘 하루 이런 마음으로 살자. 또 사랑의 뜰 안에서 이런 오프닝 했는데 같이 한번 고민해보고 생각하고 기도하자. 이렇게 하셔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말씀 또 같이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도 들어가셔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소리일입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랑의 뜰한 뜰한 사랑방. 네, 극동방송에서는 오는 8월 18일 목요일 저녁 7시 극동아트홀에서 SBS 스타킹 출연 또 체코 프라 등 여러 곳에서 최고의 연기상을 수상한 인연극 팀이 있습니다. 그 인연극 대표 모든 분들이 오셔서 공연을 하게 되시는데요. 무료 공연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현대 인연극회 대표이신 조윤진 집사님과 인연극 관련해서 잠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함께 하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지금 어느 교회를 지금 섬기고 계시죠? 은평제일교회 심하보 목사님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네, 저희 방송가족 여러분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대인연극회 조윤진 대표입니다. 유튜브에서 현대인연극회로 검색을 하시면요, 저희 단체가 어떤 단체인지 아실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 곳에서 참 수상도 많이 하셨어요. 네. 예. 한번 소개해 주세요. 저희가 이제 SBS 스타킹에 출연을 하고 그다음에 체코프라에서 저희가 최고 연기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네. 많은 곳에서 저희가 수상을 하다 보니 인연극회에서는 좀 큰 단체, 잘하는 단체로 소문이 많이 났습니다. 2010년도 고향 호수 축제에서 저희가 야외 공연이거든요. 네네. 예, 그 축제에서 저희가 최우수상을 수상을 했고요. 예. 영국의 프린츠 페스티벌 에딘버러에서 공연을 하는데요. 네네. 저희가 한 달 동안 기획 공연을 하면서 별 다섯 개 중에 별 네 개를 받으면서 저희가 네. 아름다운 공연으로 좀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2011년 그리고 2013년, 2014년, 2016년까지 저희가 전국 문예회관에서 우수 공연으로 선정됐습니다. 네. 자, 인형 콘서트인데 인형극인데 좀 특별한 차별화된 것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예. 저희가 이 인형극 제목이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저희 공연 제목은 줄인형 콘서트입니다. 줄인형 콘서트. 줄인형이면 인형에다 줄을 매달아서 네. 콘서트를 한다는 얘기인가요? 네, 맞습니다. 줄을 이용하여서 섬세한 예. 고도의 기술을 저희가 펼치게 되는데요. 네. 일반인이나 프로 인형극단도 쉽게 할 수 없는 그런 장르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분들도 그리고 또 줄인형을 하시는 분들도 사실상 보기도 어렵고 하기도 어렵고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예. 저희가 그런 장르의 공연을 저희가 특허를 받아서 저희 인형극 하는 데서는 인형극을 특허를 받았어? 라고 할 정도로 좀 저희가 저희만의 색깔을 가진 그런 공연을 여러분께 보여드리게 됩니다. 좀 특이하네요. 그 인형극에서 특허를 받았다라는 게 네. 좀 생소하네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자체적으로 개발한 공연 그 인형들이기 때문에 그 하나하나 저희의 색깔을 집어넣기 위해서 특허를 받아서 관리를 네.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생각해 보면 저 어릴 때 인형극을 좀 많이 봤어요. 줄 이렇게 매달아서 네. 손 올라가고 다리 올라가고 뭐 이런 개념으로 알아들으면 될까요? 네. 근데 줄에 손이 달려있고 줄에 네. 발이 달려있고 줄로 컨트롤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렵죠. 아, 그냥 손을 넣어서 이렇게 하는 거와 좀 다르죠. 다르군요. 네. 달라요. 뭐 어떤 섬세함 정도가 네, 좀 다른 거야? 네. 내 마음대로 안 움직이는. 네. 그렇군요. 네. 현대 인형극회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한번 좀 소개해 주시죠. 저희는 1961년 KBS 개국과 함께 출발을 했는데요. 예. 여러분들이 저희가 99년도까지 이제 방송을 했는데 부리부리 박사, 짱구 박사 아마 386세대들은 다 알고 예, 계실 텐데 예. 네. 그 작품들을 저희가 그 방송에서 선보였고요. 그리고 뭐 명장 김유신 그리고 젊은 세대 분들은 뭐 KBS TV 유치원 그리고 혼자서도 잘해요 이런 프로그램을 기억하실 겁니다. 네. 저희가 그런 방송 프로그램을 저희가 진행을 하고 2000년도 때부터는 저희가 이런 줄인형 콘서트 그리고 뭐 국악인형극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네, 손, 발 하나에 줄이 네. 몇 개 정도 이렇게 걸려져 있습니까? 적게는 한 5개 이 정도라고 많으면 이제 9개. 손 하나요. 예, 예, 인형들이 좀 여러 가지 다른 형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움직이는 그 연기자의 그 연기를 편하게 하려고 예. 좀 인형의 줄들이 좀 개수도 틀리고 그렇습니다. 굉장히 디테일하겠네요, 움직임이. 디테일한 거를 오랜 숙련 기간을 통해서 연기를 하는 게, 그 줄인형은 만드는 것보다 연기하는 게 훨씬 어려워요. 그래서 일반 그 인형극단도 좀 네. 쉽게 다가가지 못하는. 그렇군요. 공연이죠. 네. 특별히 이번에 극동방송에서 하는 공연은 좀 특징이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어떠한 특징이 있죠? 저는, 일반 공연을 좀 많이 했어요. 네. 근데 저는 이제 막 걸음마를 띈 그런 공연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회사는 그냥 55년이 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요. 예, 예. 예전에는 이렇게 큰 극단을 이끌면서 제 노력으로 되는 줄 알았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런 말을 많이 했는데 저희 잘할 거예요. 걱정 마세요. 근데 이게 자신감 넘치는 네. 그런 말들은 또 저의 교만함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도 부끄러운 말인데 모르면 무식하다고 그런 말들 하시잖아요. 그런 말들을 쉽게 내뱉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물꼬를 터주신 저희 은평제일교회 심하보 목사님과 함께 문화선교를 하는데 앞장서고자 합니다. 네. 준비한 인형극은 어떤 내용입니까? 한번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연 제목이 줄인형 콘서트입니다. 콘서트란 그 제목대로 음악에 맞춰서 공연을 하는 줄인형 공연인데요. 그런 줄인형과 함께 특수조명 블랙라이트 공연도 함께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나 뭐 부모님들이나 다 모든 세대에 보기도 좋고 듣기도 좋고 하는 그런 공연이 되겠습니다. 블랙라이트라는 게 어떤 겁니까? 말하자면 이제 형광. 형광? 예, 그런 깜깜한 데서 그 인형만 보이는, 예, 예. 연기하는 사람은 안 보이고 인형만 보이는 그런 공연이 되는데 뭐 다른 데서는 막 이 공연을 보시고 레이저 아니야? 그리고 공중에 둥둥 떠다니는데 뒤에 사람이 있나? 뭐 약간 이렇게 생각하시는 좀 신기한 그런 그렇군요. 다 줄로 있습니다. 매달려 있습니까? 그건 줄인형도 있고 또 이제 약간 그 오브제 공연이라고 해서 예. 인형만 네, 그렇군요. 독자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공인형 그 밧줄로 만든 기타 인형 그리고 또 그 고깃집에 가면 연통 있잖아요. 네네. 네, 그 고기 냄새를 빨아들이는 그런 연통으로 만든 인형. 재활용으로 만든 그런 인형들도 보실 수가 있고 이게 통통 튀는 그런 블랙라이트 공연도 감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줄인형들이 나오는 그 주요 인형들한테는 저희가 그런 가스펠 그런 복음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그럼요. 예. 그래서 앞에 이제 소개를 담당하는 그런 사회자 인형도 이제 그런 가스펠 노래를 부르면서 시작을 하게 되고요. 예. 하나님께 뭐 드리는 공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가족과 하면 괜찮겠네요. 아, 네. 가족과 함께 하면 당연히 이제 괜찮죠. 저희가 이제 아이들한테는 인형이 움직이는 것을 보는 재미로 예. 어른들한테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기도를 준비하겠습니다. 네. 이 줄 인형을 하시게 된 어떤 이유, 또 보람 함께 좀 말씀해 주시죠. 아, 네. 이번 공연은 이미 많은 곳에서 해왔던 공연입니다. 근데 공연 내용은 이제 크게 바뀌지 않았지만 올해는 좀 다른 마음으로 공연을 할 것 같아요. 네. 저희 극회는 그동안 믿지 않았던 예술 감독이신 저희 아버지 조용서 예술 감독님이 이끄시는 그런 공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공연을 좀 더 많이 했는데요. 이제는 좀 새 둥지를 틀게 된 그 은평제일교회 심하보 목사님과 함께 주님을 찬양하는 앞으로도 그렇게 주님이 이끄시는 공연으로 임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크리스찬의 그런 기업으로 거듭나도록 많이 좀 기도를 부탁드리고 그런 저희의 달란트를 가지고 예. 저희 모습을 보시고 또 은혜 받는 여러분들이 많이 계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더 하시고 싶은 말씀 또 기도 제목이 있으시다면요. 네. 저희가 예수님을 믿지 않은 그런 친구들도 이 공연에 동참을 합니다. 되게 아이러니하겠지만은 이 공연은 주님께 드리고 저희도 또 그런 달란트를 가지고 공연하는 건데 공연 당사자들이 믿지 않은 분들도 계세요. 공연하는 네, 분들도. 예. 근데 그 친구들도 먼저 변화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책임감 같은 게 좀 들고요. 하나님께 공연을 하는데 여러분들 보신 앞에서 그런 공연을 하는데 모든 움직임들이 그런 은혜 가운데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도 하겠지만은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시면 저희가 좋은 공연으로 보답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참 이번 공연을 볼 수 있다는 것은 참 좋은 기회고 네, 감사합니다. 또 이 자녀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시간, 그런 무대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많은 분들께서 오셔서 같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참가 신청은요, 극동방송 양육국으로 전화 신청하시면 됩니다. 서울 전화 02-329-0555번, 320-0555로 신청하시거나 샵 1069, 샵 1069, 한통화당 단문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데요. 인형극, 인형극이라고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현대 인형극회 대표이신 조윤진 집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자리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보, 우리 우영이 데리고 인형극 보러 가지 않을래요? 인형극? 들어보니까 어른들도 재밌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줄로 이렇게 매달아서 움직이는 인형, 우리 우영이가 가면 정말 좋아할 거예요. 아, 그리고 미리 접수한 사람들 중에 선물도 준다고 하니까 우리 얼른 신청해요. 가만 보니까 우영이보다 당신이 더 기대하는 것 같은데. 그래요, 그럼 저녁에 우리 가족 극동방송으로 인형극 데이트 한번 가봅시다. 오는 8월 18일 목요일 저녁 7시 극동방송 아트홀에서 현대 인형극회와 함께하는 인형극이 열립니다. 체코 프라 등 국제 무대에서도 인정받은 최고의 연기를 선보이는 다양한 인형들을 만나보세요. 본 공연은 무료 공연으로 만 3세 어린이부터 관람이 가능하며 사전 접수를 하셔야 입장이 가능합니다. 극동방송 서울전화 02-329-0555번, 329-0555번으로 전화 접수하시거나 샵 1069, 한통화당 단문 5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로 인형극이라고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방송 썸머 스페셜 사랑했더란 다마리스 음성으로 주의 음성을 내가 드리니 약속의 땅에 난 예수가 좋다오 앞서서 광고 전에 들으셨고요. 마지막 곡입니다. 영산싱어즈의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외 찬송 메들리입니다. 사랑했더란 오늘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폭염이 연이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럴 때 건강 유의하시고요. 그리고 남을 위한 배려, 따뜻한 말 한마디, 시원한 물 한 잔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갔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것이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사랑이 아닌가 싶어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사랑의 뜰한 뜰한지기 백두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